UBS.초록나라, 초록마을. 안녕하세요, 나그네 여러분. 오늘도 초록나라 초록마을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에는 처음 만나 뵙네요. 요 며칠 사이에는 비가 한바탕 내렸죠? 4월은 포근하고 온화한 날씨를 자랑하지만 비도 자주 내려요. 제 생일도 사실 4월에 있는데 지금까지 보낸 약 20번의 생일을 생각했을 때 비가 오는 날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 하나도 이맘때쯤 내리는 비와 관련됐는데요. 4월의 봄비는 5월의 꽃을 피운다 라는 문구랍니다.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땐 내리는 비가 꽃을 피워준다는 얘기지만 비유적으로 생각했을 땐 당장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결국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는 내용이라서 좋아해요. 아, 비 때문에 꽃이 피긴커녕 이미 피어있는 꽃까지 다 져버렸다고요? 저도 제대로 꽃 구경 가지도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다 져버리다니 속상하네요. 우리 같이 오늘의 초록나라 초록마을 이야기 듣고 다시금 마음에 꽃을 피우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폴킴의 New Day. 우연히 올려다본 거리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 맞춰 익숙한 걸 유난히 푸른 저 하늘이 오늘따라 낯설게 보여 흥얼대던 노래 맞춰 새로운 걸 그때 아픈 맘 견디지 못해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런 사랑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어 익숙하진 않은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일 원한다고 쉽게 오지 않을 마법 같은 일 너무 쉽게 알아버리기에 많이 아쉬운 걸 이뤄질 거라 믿으면 언젠간 꼭 오겠지 유난히 빛나는 저 별이 내게 말을 건 것 같아서 한참 동안 길에 서서 잠 못 드는 밤 이런 나의 마음을 아는지 설레이는 나를 아는지 이름 모를 사람들도 빛이 나는 걸 저는 만남을 쉽게 여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랑이 있고 나서야 이제는 알겠어 익숙하지만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일 원한다고 쉽게 오지 않을 마법 같은 일 너무 쉽게 알아버리 오늘의 식물 친구는 바로 벚나무입니다. 사실 오늘이면 벚꽃이 만개한 상태여야 하는데요. 예상 시기보다 벚꽃이 빨리 핀 데다가 최근 내린 비까지 더해져서 화르르 다 져버렸어요. 그래도 아주 조금은 남아있으니까 마지막 꽃잎들을 만끽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주인공, 벚나무의 학명은 프루누스 세라서스입니다. 여기서 프루누스는 매실, 살구, 복숭아와 같은 자두나무 종류를 뜻하는 말이고 세라서스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벚나무를 가리키는 이름이랍니다. 여러분이 초록나라 초록마을에 자주 들러주시는 나그네 분들인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 라디오에서 소개됐던 식물 친구 중에 벚나무와 친척 관계인 식물은 누굴까요? 네, 기억이 안 난다고요? 딸기잖아요, 딸기. 딸기와 벚꽃나무는 모두 장미과에 속한 식물이라고요. 이제서야 기억나신다고요? 그럴 수 있죠.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분명 시험 준비하시느라 정신 없으셨을 겁니다. 벚꽃은 시험을 떠올리게 하지만 분명 시험을 잊게 하는 역할도 할 거예요. 사실 벚꽃의 원래 꽃말은 아름다운 정신, 사랑,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이거든요. 바쁜 마음이더라도 잠깐 멈춰서서 초록이 만개한 벚나무 아래에서 우리 라디오와 함께하지 않으실래요? 제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위한 휴식에 딱 좋은 노래 한 곡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켈빈 해리스의 Feels. 벚꽃은 일찍 떨어져서 슬프지만 벚꽃 축제는 화려하게 열리고 있다는 사실. 정말 희소식이죠? 사랑스러운 봄과 봄의 식물들을 만끽하시라는 의미에서 벚꽃 축제에 대한 정보 하나를 가져왔답니다. 바로 양재천 벚꽃등 축제예요. 서초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축제로 바로 어제인 4월 6일부터 시작해서 4월 27일까지 열립니다. 양재천의 기다란 벚꽃길에서 공연, 전시, 체험, 그리고 밤에는 LED 조명까지 다채로운 종합예술을 누릴 수 있는 축제인데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중단됐던 행사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았기 때문에 기대감과 설렘으로 복작복작할 예정이랍니다. 양재천 축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예술 공연인데요. 어제 저녁에는 카르멘, 사랑의 묘약과 같은 유명한 오페라 공연이 펼쳐지기도 했답니다. 에이, 이미 지난 거 알려줘서 뭐하냐고요? 그럼 오늘 공연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이따 오후 3시부터 국내 서커스단인 동춘 서커스단의 공연이 있다고 해요. 저희 라디오가 1시쯤에 끝나니까 라디오 다 듣고 간단하게 밥 먹고 서쪽으로 출발하면 딱 맞겠네요. 어서 어서 오늘만큼은 시험의 고통을 잠시 잊고 꽃과 예술의 향연을 즐겨보도록 해요. 미연의 드라이브. 빛을 잃어가는 밤과 달리 채워지는 도시의 별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자리 찾아가는 퍼즐처럼 맞춰지는 세상 속을 벗어나고만 싶어 날 향한 시선을 감추기만 했던 맘의 목소리를 소리내 외치면 스치는 바람을 따라 더시 가벼워진 맘은 내내 나를 깨우게 해 제발 세상을 등지고 이 도시를 달려봐 내 맘 가는 대로 가르질러 가볼래 해우해 그곳이 어디든 날개를 펼치고 I'm flying 저 쏟아지는 펼쳐진 길 위로 내 모든 걸 던져 Run, run, run higher Fly, fly, fly higher Fly, fly, fly my self 다시 빛나는 너를 봐 Run, run, run higher Fly, fly, fly, fly higher 이 어둠 소문을 담고 다시 꿈을 꿔 길을 잃어버린 두 눈과 달리 선명해진 내 안에 커져가고 앞이 보이지 않던 까맣게 번진 어둠도 더는 두렵지 않은 걸 날 향한 시선을 감추기만 했던 맘의 목소리를 소리내 외치면 스치는 바람을 따라 더없이 가벼워진 맘은 벌컥 발을 밟게 해 제발 세상을 등지고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아니 무슨 끔찍한 소리냐고요? 이 소설 잘 모르시나 봐요. 사실 저도 처음에 제목을 들었을 때 다소 충격적이긴 했답니다. 대체 무슨 소리야? 생각하시는 나그네 분들께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는 일본의 작가 스미노 요루가 쓴 소설이에요. 췌장암에 걸려 시한부가 된 여주인공 사쿠라와 그녀를 우연하게 병원에서 만난 남주인공 하루키 사이에서 일어나는 청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답니다. 이게 벚꽃이랑 무슨 관련이냐면 바로 여주인공의 이름, 사쿠라가 일본어로 벚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남주인공의 이름 하루키는 봄의 나무라는 의미죠. 이 소설은 실사 영화로도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주인공들의 이름 때문인가? 소설의 표지에도 그리고 두 편의 영화에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답니다. 딱 요즘 시기에 접하기 좋은 작품이랄까요? 아름답고 꽃다운 분위기에 왜 그렇게 충격적인 제목이 지어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시청하실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웬디의 Why Can't You Love Me? 유난히 추운 3월의 봄 너와 그려온 이 분위기 계절이 지운 온기로 보기엔 조금 부족해. 비리디 플란테. 우리 라디오의 코너 비리디 플란테에서는 생활 속 곳곳에 피어있는 식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은 가로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산림청에서 2019년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약 800만 그루의 가로수 중에서 벚나무와 왕벚나무는 합쳐서 150만 그루 정도로 은행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와 같은 가로수보다 더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가로수로 심긴 나무는 벚나무가 제일 많은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벚나무가 사랑받는 데는 우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가 있고 꽃이 진 다음에 잎이 돋아날 때 아주 풍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여름철에 태양빛을 막아주는 역할도 톡톡히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어떤 나무가 가로수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여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최북단과 최남단의 위도 차이가 꽤 있어서 지역별로 잘 살아가는 나무가 따로따로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야자나무를 볼 수 있는 것도 지역의 풍토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가로수가 되기 위한 다른 조건으로는 도시의 열과 대기오염에 잘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가을철에 지독한 악취를 뿜어내는 은행나무가 과연 좋은 가로수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다시금 이뤄지고 있다고도 하네요. 저는 식물직이라 모든 식물 친구들을 편견 없이 바라봐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벚나무가 가로수로 조금 더 신겼으면 하는 마음도 있네요. 봄에도 여름에도 아주아주 예쁘니까요. 방탄소년단의 매직샵. 흔적들로 돌아오니까 힘내란 뻔한 말은 하지 않을 거야. 난 내게 들려줄게 들려줄게. 내가 뭘 했어 이길 걸 했잖아. 믿지 못했어 이길 수 있을까. 이 기적 아닌 기적을 우리가 만든 걸까? And 여기서 꼭 네가 내게 다가와준 거야. I do believe your galaxy. 듣고 싶은 너의 멜로디. 널 은하수의 별들이 너의 하늘이 과연 어떻게 숨을지. 나 절망 끝에 결국 내가 널 찾았음을 잊지 마. 넌 절벽 끝에 서 있던 내 마지막 이유야. Live. 내가 남기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눈을 하나 만들자. 너의 맘속에 다 들어가면 이곳이 기다릴 거야. 믿어도 괜찮아. 널 위로해줄 magic shot. 따뜻한 찬잔을 마시며 처음에 술을 얼른 따보며 넌 괜찮을 거야. 호력이 magic shot. So show me. Nali den boko chorom Jeol den apago chorom Arandaeun geu sungan chorom Hey 항상 최고가 되고 싶어. Hey hey 그래서 조금 패권을 쳐줘 했어. Hey hey 남들과 비교 일상이 돼버려 거북이었던 내 욕심은 대단한 억제고 돈 목줄이 됐어. Hey hey 그런데 말이야 돌이켜보니 사실은 말이야 나 최고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닌 것만 같아. 위로와 감동이 되고 싶었었던 나 그대의 슬픔 아픔 걷어가고 싶었 나 내가 남기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문을 하나 만들자. 너의 맘속에 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곳이 기다릴 거야. 믿어도 괜찮아. 널 위로해줄 magic shot. 따뜻한 찬잔을 마시며 처음에 술을 얼른 따보며 넌 괜찮을 거야. 호력이 magic shot. So show me. 필 땐 장미꽃처럼, 흩날릴 땐 벚꽃처럼, 질 땐 나팔꽃처럼, 아름다운 그 순간처럼. 방금 흘러나왔던 노래 매직샵의 가사 중 일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가사를 듣고 정말 몽글몽글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장미꽃은 아주 예쁘게 피어나고 나팔꽃은 아주 예쁘게 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벚꽃은 여러분께서도 보셨던 것처럼 혹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흩날릴 때 아주 예쁘죠. 저마다의 꽃을 피워내고 있는 여러분, 때로 비가 와서 그 꽃이 다치거나 물에 휩쓸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4월의 봄비가 5월의 꽃을 피운다는 말처럼 이 모든 비가 그친 후에 여러분은 장미꽃처럼 필 거고 벚꽃처럼 흩날릴 거고 나팔꽃처럼 아름답게 질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초록나라 초록마을에 다시 찾아와 주세요. 지금까지 PD의 김소은, 기술의 김민주, 그리고 저는 식물지기 임세윤이었습니다. HUBS